남조선의 소위 보도들에 의하면 미제와 괴리 호전광들이 기리절부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의 일환으로 19일부터 남조선의 모든 해역에서 우리를 핵선제 타격하기 위한 연합해상 전투단 훈련 및 항공모함 강습단 훈련에 광분하고 있습니다. 25일까지 감행되는 이 불장난 소동에 칼빈 선호 핵항공모함 타격단과 함께 구축함 잠수함을 비롯한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의 62여 척의 함선들, 해상 초계기, 직승기, 전투기 등 육해 공군에 소속된 공중비속들이 대량 투입됐습니다. 한편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은 경상남도 진해만 주변 수역에서 기뢰 부소함, 잠수함, 소해함, 소해 직승기, 해상 초계기를 내몰아 연합 기뢰전 및 구조전 훈련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.